방글라데시 독립 46돌세 즈만 기념 강연회가 27일 평양의 졸리마문화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. 조선 방글라데시 친선협회 위원장을 비롯한 친선협회 성원들과 시내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. 친선협회 위원장은 기념 강연에서 방글라데시 정부와 인민이 독립 후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. 기념 강연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학생 소년들의 예술 소품 공연을 관람했습니다.